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 세 점에서 체스코의 인터넷 신문 브러스 제이옵스가 브라보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. 인터넷 신문 브러스 제이옵스가 브라보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